어서 오십시오. 네 분이십니까? 그럼 저기 창문 옆 테이블이 어떻습니까? 좀 있다가 세 사람 더 올 거예요. 그럼 2층에 넓은 방이 있는데 그리로 올라가시겠습니까? 네, 그게 좋겠어요. 그리고 음식은 지금 주문할게요. 네, 그렇게 하십시오.